지친 몸을 내게 기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미워졌다고 찾아온 것도 목화밭이라네. 그리워서 찾아온 것도 목화밭이라네. 그 곁에 살리라.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어.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 되어 끝없이 나무꽃잎만 흔들었다네. 사이토리는 각시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지나버린 어린 시절 그 어릴 적 추억을 냉담어머 울타리에 피어오른다 사가던 날 찻집아이 도리는 각시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당신이

곳으로 찾아오라도 이왕이면 더 큰 잔에 주를 따르고 이왕이면 마주 앉아 마시자 그랬지 그래 그렇게 마주 앉아서 마음 아래 나만의 추억에 잠네. 하늘이 슬프게만 보이던 거리에서 언제나 말이 없던 몸 기자는 나를 보며 슬픈 표정으로 훔쳐보 꺼냈지. 아무도 모르게 특별하게 기댔었어. 긴 머리를 쓸어 올리며 기억에 저 편에서 우린 또 만나겠지만 흐려진 눈가에 가득 너의 그리움만 랄랄라 랄랄랄랄라 너의 그리움만 푸른 하늘이 슬프게만 보이던 거리에서 언제나 말이 없던 몸 기작은 나를 보며 슬픈 표정으로 훔쳐보곤 했지. 아무도 모르게 특별하게 기댔었어. 긴 머리를 쓸어 올리며 기억에 저 편에서 우린 또 만나겠지만 흐려진 눈가에 가득 너의 그리움만 랄랄라 랄랄랄랄라 너의 그리움만 랄랄라 Bye.

Thank you. 속에 저편에서 우린 또 만나겠지만 흐려진 눈가에 가득 너의 그리움만 라라라 라라라라라 너의 그리움만 푸른 하늘이 슬프게만 보이던 거리에서 언제 아무 말이 없던 너는 귀찮은 나를 보며 슬픈 표정으로 훔쳐보곤 했지 아무도 모르게 변하게 길에 서서 쓸어 올리며 기억에 저편에서 우린 또 만나겠지만 흐려진 눈가에 가득 너의 그리움만 라라라 라라라라라 너의 그리움만 라라라 나를 깨우고 가네요. 싱그러운 잎사귀 도단한 가시처럼 어쩌면 당신은 장미를 닮았네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을 부를 때 꽃송이 가슴에 꽂으면 동화 속 왕자가 부럽지 않아요. 당신의 모습이 장미꽃 같아 당신이 부를 때 주 한 번 더 오늘도 머물러주죠. 흙바람 벽에 30초 배경등이 그네를 탄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있어져도 나의 생은 당신의 조각품인 것을 마음 당신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 나는 아름답다니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우린 오늘도 발길이 머문 곳에 숨결이 느껴진 곳에 내 마음 머물게 하여 주고 그대 긴 밤을 지샌 별처럼 사랑의 그림자 되어 그 곁에 살리라 아하 내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오 그리고 사랑의 그림자 되어 끝없이 숨어 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창피해 숨어서 하루를 울었고 댕자나무 꽃잎만 흔들었다네. 지나버린 어린 시절 그 어릴 적 추억을 바이토리는 각시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지나버린 어린 시절 추억은 냉담어무 울타리에 피어른다. 사가던 날 집집아이돌이는 각시되어 놀던 나와 헤어지기 싫어서 헤어지기 싫어서 마음과